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죠? 저는 일 때문에 시내에 나갔었는데요. 혼자 거리에 나서서 그런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코트 주머니 속에 워크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마치 따뜻한 물줄기처럼 음악이 귀를 통해서 온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악은 난로라는 거 FM영화음악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추운 거리 나서실 때 이제 음악과 함께 하세요. 따뜻한 노래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영화 Always, 영혼은 그대 곁에서 피트랑 연이 노린다가 함께 춤추던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였죠. J.D. 사우더가 불러줬는데요. Smoke Gets in Your Eyes,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진달래 아파트에서 제 작은 친구 한나라고 하신 분, 이 곡 신청하셨죠.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에서 흐르던 이 노래, 정확한 스펠링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연기 아시죠? Smoke, 거기에 gets, G-E-T-S, gets in your eyes. 그대 눈에 흐르는 설인 연기, 이쯤 될까요? 한나씨, 잘 적으셨나요? 여러분께서 많은 엽서를 통해서 알고 싶다고 한 배우가 있어요. 영화 댄싱 히어로의 남자 주인공 폴 머큐리오죠. 폴 머큐리오는 호주 태생의 배우죠. 원래는 배우가 아닙니다. 63년생인데요. 아버지가 영화배우였고 폴은 9살 때부터 발레 교육을 받은 발레리나라고 합니다. 호주 서부 발레단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국립발레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19살 때인 1982년 이래로 시드니 무용단 소속으로 30여 편의 발레에 주연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때 세계 공연을 쭉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도 한번 왔다 갔었는데요.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자세로서 아주 여러 작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는 정통 클래식 발레를 전공했기 때문에요. 이 영화의 영화로서는 첫 데뷔작인 셈인데 이 영화에 출연할 때 좀 힘들었대요. 그 라틴 스타일의 춤이라든지 그 볼룸 댄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 아주 근사하게 춤을 잘 췄었죠. 아, 이 사람이 총각일까 아닐까 궁금한 여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이미 결혼해서 두 딸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영화 속의 프렌 역의 그 타라 모리스는요, 영화 속에서 타임 애프터 타임을 직접 불렀었죠. 원래는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노래에도 꽤 솜씨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듣습니다. 존 폴 영이 부르는 Love is in the air.

Places in the Heart, 마음의 고향의 타이틀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로버트 벤튼 감독의 영화 마음의 고향에 등장하는 에드나, 셀리필드 역시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아이와 빚뿐입니다. 은행에서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요. 에드나는 남편과 가족의 체취가 묻어있는 그곳을 팔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대신에 밭을 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 목화를 심습니다. 오갈 데 없이 그녀 집에 머무른 흑인 모제스도 이 에드나를 도와서 열심히 흙을 일굽니다. 하지만 역경은 언제나 들이닥치게 마련이죠. 텍사스 지방 특유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목화밭은 쑥밭이 되었지만 에드나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대감을 배웁니다. 다시 일어서는 에드나와 그 가족들. 그들은 지치고 상처를 입었지만요. 결국 목화 수확을 마을에서 1등으로 해냅니다. 일이 끝난 후에 파티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엄마에게 춤을 청하는 아들 프랭크. 그는 변하지 않는 땅의 모습 속에서 가족의 영원한 사랑을 배우지요. 에드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들 프랭크가 어머니에게 춤을 청하는 코끝증 한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땅을 개간하고 지키려는 농부들의 집념을 그린 영화들 몇 편 소개하면서 외국 영화에 나타난 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화 마음의 고향과 함께 농민들의 꿋꿋한 삶을 그린 두 작품이 84년에 또 발표됐었습니다. 84년은 미국 농업이 경영 위기를 맞았던 그런 때였죠. 맥라이델 감독의 The River 그리고 리차드 피어스 감독의 컨트리입니다. 멜 깁슨과 시시 스파섹이 주연한 영화 The River 강은요. 홍수로 인해서 강이 범람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땅을 지켜나가는 농민들의 꿋꿋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섯 세대가 계속되는 동안에 농토를 지켜온 한 가족. 그들은 비만 오면 넘치는 강 때문에요. 농사를 더 이상 지울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땅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자라온 농부의 딸 시시 스바색은 농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와 자연의 싸움은 시작되죠. 연인 관계인 제시카 랭과 샘 셰퍼드가 공연한 영화 시골, 칸트리 역시 당시 미국 농업의 경영난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제시카 랭. 그녀는 대공황 이후에 계속되는 흉작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남편은 빈둥거리기만 하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발뺌하는 그 남편과는 달리 그녀는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시로 나갈 생각도 않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죠. 앞서 소개한 마음의 고향까지 앞서서 이 세 작품 모두 여인의 땅에 대한 집념을 그리고 있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네요. 영화 칸트리에는요, 영화 전편에 걸쳐서 조지 윈스턴의 아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듣습니다. 홈커밍. 영화 컨트리 중에서 조지 윈스턴이 연주한 홈커밍이었습니다. 들으시는 동안에 빗소리 같은 게 좀 들렸죠? LP라서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요. 저는 근데 LP 음반을 들으면요. 오히려 마치 무슨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젖어들어요. 변명인가요? 영화 속에서 땅의 의미를 얘기할 때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돼지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펄 버기의 원작을 영화화했었죠. 돼지는 30년대 미국 영화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대작입니다. 당시 중국 로케를 강행한 이 영화는요. 원작을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영상적 표현으로 아카데미 촬영상과 주연 여우상을 받았습니다. 주연한 배우는 루이제 라이너였었죠. 중학교 때요. 필독도선 안에 꼭 하나 들어있던 그런 소설이죠. 돼지. 여러분도 그 내용은 다 잘 아실 텐데요. 영화는 가난한 농촌의 농부 왕룡의 얘기로 시작되죠. 왕룡은 노예 계급의 처녀 오란을 아내로 맞이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가진 고생 속에서 밭을 늘리고 자식도 얻죠. 하지만 자연은 그들에게 기어와 메뚜기 떼 등 천재 집안에 안겨다 줍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왕씨 가족의 노력이 아주 눈물겹게 그려집니다. 결국 세월은 흘러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오라는 땅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서양인이 동양인 연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준 완벽한 분장술 그리고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온 천지를 뒤엎는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 등으로 당시 영화계에 충격을 준 작품이었었죠.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단지 천재 주변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더 큰, 몇 곱절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주죠. 영화 분노의 포도는 이런 괴롭힘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땅을 찾아 나서는 실향민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분노의 포도에 삽입됐던 Red River Valley, 롤랜드 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분노의 포도에서 롤란쉬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Red River Valley였습니다. 음악은 무척 부드럽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영화는 결코 이렇게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약간은 어두운 흑백 화면 속에서 농민들의 아픈 문제를 약간은 무거운 터치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존 포드 감독이 맡았습니다. 역마차, 황야의 결투, 이런 서부극의 명장으로 손꼽히죠. 영화 분노의 포도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농업의 기계화가 동부에서 서부로 전해지던 경제공황기,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미국의 자본가들은 브로커들을 내세워서 이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톰 조더, 헨리 폰다 가족은 3대째 땅을 일궈온 소작농이었죠. 하지만 서부에 불어닥친 이 모래바람과 또 지주의 횡포는요, 그들을 정든 땅에서 쫓아버리고 맙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농토가 아니었어요. 목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농장 캠프를 떠나는 톰, 그와 어머니가 이별하던 새벽, 그 여명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었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통을 받고 가난에 찌들어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터득한 진리였습니다. 86년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했던 영화 있죠. 반항의 계절. 이 영화는 이와 같은 주제를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반항의 계절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듣습니다. 영화 The Milagro Binfield War 반항의 계절 중에서 엔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 슬픔이 깃든 아코디언 소리와 함께 한 늙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난 당신들을 구하러 왔다. 이 마을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이후에 이 천사는 영화의 중간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데요. 그의 아코디언 리듬과 함께 내용은 전개됩니다. 밀라그로 마을 주민들은 토지가 황폐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을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외부에서 밀려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디바인 회사는 이곳에 뉴멕시코주 최대의 레저타운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조 역시 그들에게 토지를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강물이 둑을 허물고 그의 토지로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조는 팔려던 토지에 콩밭을 일구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하고요. 하지만 어떤 수를 썼든지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개발 회사와 조 사이에는 그때부터 대소동이 벌어집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요, 회사와 주민들의 투쟁을 참 따뜻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몸과 같은 토지, 그것을 향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도중 하차한 땅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누려야 할 것들, 이것을 혼자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추악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는데요. 드라마 땅,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찾기 힘들지 않는다는 것, 아,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Je chante et moi je crie. Elle rit et moi je pleure. Elle rêve et moi je prie. Elle danse et moi j'en meurs. J'en crève et je suis content. Mon dimanche, c'est Manon. Son soleil, c'est mon printemps. Mais Manon me dit non. Manon, c'est de l'eau, mais moi, je l'aime. Je meurs de soif près de la fontaine. L'amour Manon m'a ouvert les veines. Tout l'eau du ciel tombe dans mes yeux. Je t'aime, je t'aime, murmure les sources. Je suis qu'un paysan, un pauvre faiseur d'abeilles, un quitteur de mauvais temps, un vendangeur de merveilles. Mais moi, j'irai comme un chien, je marcherai dans ton pas, l'hiver quand t'iras pas. études, mon nom pour l'amour de Manon. Manon의 만홍의 샘 중에서 만홍, 셀줄 라마의 노래였습니다. 최근 국내 개봉된 영화 중에서 만홍의 샘이나 Far and Away 같은 작품은 모두 땅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돌아온 장. 그는 땅은 정직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휘파람을 불면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결국 죽음을 맞지만요. 그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땅을 가꾸며 살 수 있는 자신의 행복해 있었죠. 장이 천둥만 치다가 비는 오지 않는 그 하늘에다 대고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곱추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요. 바로 땅에 대한 그의 집념을 묘사한 장면이었습니다. Far and Away.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말을 잊지 못하죠. 남자는 땅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신의 평생에는 얻지 못했지만 아들에게는 땅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탐 크루즈에게 그래서 땅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집착이 되겠죠. 물론 재산과 권력의 의미로도 작용합니다.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듣습니다. End Title. 애냐가 부른 Book of Days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삼동 동신아파트의 박지아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애녀의 환상적인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요즘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토부리라고 쓰인 현수막 가끔 보게 됩니다. 신토부리, 몸과 땅은 둘일 수 없다. 유아협상안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그 압력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땅은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거두기까지 정말 귀한 자식 돌보듯이 아주 정성 들여서 땅을 일군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 기르듯 곱게 곱게 가꿔낸 우리 쌀이 또 콩이 과일들이 천대받고 버려진다면 부모든 농부들의 심정 어떨까요? 그것도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라 한낱 국제적인 이권 싸움 때문이라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은 도시로 다 가버리고 노인들만 그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오던 땅을 붙들고 계신 실정인데요. 땅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느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요. 그렇더라도 농촌의 우리 부모들은 땅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네 인생이 흙에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니까요. 아, 대학을 다 나오고 지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저희 선배 한 분이 오늘 유난히 생각나네요. 내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러 개의 상을 노리고 있는 영화 강은 그곳을 통해 흐른다. A River Runs Through It. 이 영화 역시 The Milagro Binfield War를 감독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낚시를 통해서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한 목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요. 그 목사를 통해서 자연을 담자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A River Runs Through It의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겠습니다. A river runs through it. 영화 강은 그곳을 통해 흐른다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여러분 엽서 보내오셨는데요. 서울 종로구 해화동 서울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하주영 씨, 굉장히 기쁜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신입생 중에는 자기 이름과 같은 학생이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주영이라는 이름이 한 500명 남짓한 학생들 중에서 한 학년마다 꼭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학생이 없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대구 능인고등학교 1학년 1반의 백성욱 씨,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의 박정혜 씨는 폴 모키리오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렸죠. 잘 들으셨겠죠. 그리고 구로일동의 강병용 씨, 이번이 두 번째 편지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글씨가요 정말 예뻐요. 남학생 같지 않은 그런 글씨인데 누님 두 손에 이런 말을 안 써놨으면 제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거군요. 스틸링 홈의 쉘인데요. 서울 성복구 보문동 용문고등학교 2학년 12반 1번이라고 또 옆에다가 맨이라고 덧붙여주셨는데 사실 남자라고 쓰지 않으셨으면요. 제가 남자일지 몰랐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글씨입니다. 강현석 씨 들어주세요. 영화 스틸링 홈에 삽입된 노래 Four Seasons가 부르는 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았던 그런 영상으로 구성된 영화였죠. 영화 스틸링 홈의 쉘이 들으면서 저 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